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송, 인민보안송, 중앙검찰소 용납성령에 접한 우리 일꾼들 속에서 우리의 전업 높은 최고 수뇌부를 해칠 전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용 국가테러 범죄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멸족의 기상이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체육성 부상 선광호,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청국국장 백원철, 평양시 농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철, 려밍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은 태양이 있어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듯이 혁명의 최고 순위부가 있어야 전업 높은 삶과 행복,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 속에 억적같이 새겨진 신념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기둥을 찍어버리고 지랄 발광한 박근혜 욕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단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 김철은 공화국 형법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용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조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화국법의 형사소추 대상들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살인기들인 박근혜 의원과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공화국 형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당장 극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